걸어오는 소리. 어두운 밤 깊은 밤 호롱불 켜고 당신이 부르시는 소리 물긷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어두운 밤 깊은 밤 호롱불 켜고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 어쩌락 소리